별이 지는 새벽이 오고 이 뿌연 안개가 갈리면 그대 등을 돌려 앉아라 바람처럼 떠나간다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쉬운 날들을 뒤로하고 어느 아침이 있어 이 밤은 버리고 가야 하나요 그대의 눈빛 하나에 내게 있는 모두를 주었는데 온 하늘 무너지듯이 가슴에 내린 이 아픔 어이 하나 떨리는 마른 입술 슬픔 그대의 눈빛 하나에 내게